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 경축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가 공동명의로 선물을 드렸습니다. 태양절의 즈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선물을 8일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체루가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